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 번 더 또 첨부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였다. 참된 은혜가 뭔가?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가 뭔가?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성경이 뭐냐 하면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가 뭔가? 뭐가 은혜인가? 어떤 것이 은혜인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 너희가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노라. 은혜가 뭔가? 참된 은혜가 뭔가? 이 참된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들으십시오. 10절 그러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이것이 은혜입니까? 쉽게 풀이해드리면 예수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 그건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에서 험 없는 생애를 사셔서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셔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영광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죄 없는 풍성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서도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분은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그 속에 형성하게 됐고 그런 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품성을 그런 드러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 성령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 형상을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형상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 시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하튼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영광으로 부르시, 영광으로 부르시는 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들으십시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게 하겠다.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용감에 잠시 넣으셔서 정련시켜주겠다.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의 영광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특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겠다?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요? 고난을 잠시 주겠다. 은혜입니까? 다른 뜻이 뭡니까? 우리 병 나가겠다. 병 치료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병. 심각한 죄병. 불치병인 그 죄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고난을 주시는데 너희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겠다. 감사합니까? 또요. 굳건하게 하시겠다. 또요. 강하게 하시겠다. 또요. 정착시키겠다. 뭔 뜻입니까? 영원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완전히 인을 쳐주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이것이 참된 은혜다. 너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구나. 디도서 2장과 3장과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고 은혜에 대한 말씀의 이해를 새롭게 정확하게 또 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하시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도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서 거듭나서 이제 아버지와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지금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셔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시는 경험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안에 이제 들어가서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해 드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던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어디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성소 밖이 아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 안. 이해되셨죠? 이걸 가리켜서 죄사함 받고 죽고 장사되어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 지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인데 그 안을 로마서 5장을 표현하기를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어디로요? 번제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심과 이끄심은 어렵다 하심과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 이끄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끄시는 은혜. 부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은혜이긴 합니다. 그 다음 그 은혜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왔을 때 어떤 은혜가 주는가? 회개시키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회개시키는 은혜에 굴복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우리 자가 깨어지고 굴복당하고 그분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을 또 어떤 은혜가 오는가? 우리를 재창조해서 부활시켜서 그분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친히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이제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에 서 있음을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마음으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성소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해하십시오. 이제 뜰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용서받은 그들이 성소 안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데 그들은 이제 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33장,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짧게 요약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집행유예 선거를 통해서 지금 죄의 형벌을 면제받고 용서받아서 새로운 기회를 받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그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측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셔서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보증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당신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연예신을 펴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참남된 죄가 되어서 죽었대요. 근데 모세는 감히 그런 요청을 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조화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된 사람만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금방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그런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 그 죄인이었던 모세, 인간에게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겸손함을 보이십니다. 그래 모세야 보여주겠다. 근데 보여주는 조건이 있다. 너 빨리 저 바위 틈에 들어가라. 바위 틈에 꼭 숨어라. 네? 지금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 사랑. 사랑이 나타나는데 왜 사랑이 나타나는데 죄인들이 죽습니까? 왜 도망가야 합니까? 정말 연구할 주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울타리를 쳐서 절대 못 오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죄 있는 사람이 직접 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랑의 영광의 광채에 다 녹아서 내려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소멸당해버립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 틈에 서서 당신의 손이 그를 덮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십니다.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다른 말로 그분의 품성이 보이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리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악을 갚되 3, 4대까지 갚되 우리 자비를 베푸셔서 천대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하지만 보응할 자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한마디로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모세가 볼 수 없게, 직접 볼 수 없어서 바위 틈에 끼워두시고 손으로 덮으시면서 지나가셨죠. 로마서 5장 본문을 보시면 죄사함과 거듭나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걸 성소로 말씀을 드리면 성소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성소가 열리는 그날 아버지 보좌 앞에서 영광 앞에서 서는 그것이 기쁨과 소망으로 자리한다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율법과 조화된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율법의 보좌 앞에 그분 영광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야 할 그 엄숙한 심판대 앞에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을 보고 말한다? 기뻐한다. 왜요? 은혜가 무엇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우리를 또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도 베드로전서 5장과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는데 똑같죠? 베드로하고 말씀이 똑같죠? 환란은 영어로 우리 연단시킨다 뜻입니다. 영어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뜻이 환란의 뜻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만 옛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죄가 용서받지만 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까?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기심이라는 죄를 용서받지만 또다시 이기심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쉬운 말로 고기를 오래 먹었던 사람이 고기를 끊어도 먹고 싶은 충격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요? 그 고기를 먹었던 지식이, 맛이,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이해되셨어요? 이걸 가르쳐서 성화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화. 성화는 고기를 끊은 그 습성이 성화의 삶 속에, 다시 말하면 고기를 계속 먹지 않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히 고기 먹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화입니다.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경험의 반복이 아닙니다. 치의의 경험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부분도 또 터치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기뻐하는데 왜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준다. 인내가 체험되어지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는데 어떤 소망? 우리 속에 마치 해산한 여인이 그 열 달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는 까닭은 탄생된 아이를 보는 기쁨입니까? 그것처럼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 역사하심에 날마다 순복할 때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가 나를 뭐합니까? 연단시키고 단련해서 인내를 만들어주어서 인내는 경건을 만들어주고 경건은 사랑을 공급해서 우리를 신의 품성에 참여케 만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뭐한다? 기뻐한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 속에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다름아 은혜 충만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 구절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4장 40절에 관한 영감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여러분 완전하셔야 합니다. 완전의 정의를 내립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지고 주님과 뜻과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살아계셔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분이 온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와 주장하시는 그 경험, 그 경험이 내 삶 속에서 습관화된 사람들, 이걸 나중에 공부할 것이 인친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므로 온전할 것이며, 다른 말로 영광이 나타났다. 다른 말로 사랑이 완성되었다. 다른 말로 계명의 의가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의의 옷을 더럽힘 받지 않고 지켜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었다. 예복을 입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지성소의 보좌에서 비치는 그 영광을 내 속에 돌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으로 나를 재창조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영광, 예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로마서 5장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엎어져서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은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힘입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엄숙한 말씀이 있죠. 부른간 은혜의 시기가 끝이 올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보가 끝난다. 그럴 때가 오기 전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다음 시간 공부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더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히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가? 단순합니다. 간절히 원하십시오. 주어진 빚대로 사십시오.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상고했습니다. 이 은혜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정착시키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인침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이 낮은 천한 죄인이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소 안에서 주시는 은혜,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보가 끝이 나고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죄인을 위한 중보자 은혜가 없을 때가 옵니다. 죄를 사하고 이기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혜는 주님께서 지성소에 나오는 순간 끝이 날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 지금 은혜를 받으셔서 죄사함과 승리와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경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